혹은 아니더라도 아주 우연이라도 문득 스치듯 떠오를까요. 많이 모자랐지만 잠시라도 그대로 웃게 했던 나. 서툰 사랑에 아팠었겠지만 좋은 기억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떠오르겠죠. 나를 닮은 사람 만나면 그때 기억할까요? 나와 듣던 노래 듣는다면 기억할까요? 내 이름과 같은 사람 만나면 그땐 기억할까요? 꼭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나를 기억해 줘요. 요즘은 어떤가요? 그대 안 부르죠? 이런 내 말을 듣게 된다면 나를 잊었더라도 혹시 나를 떠올릴 수 있을까? 한순간이라도 행복했다면 내가 그 이유가 됐다면 한 번쯤은 떠올릴 테죠. 나를 닮은 사람 만나면 그땐 기억해.